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들리는 히어로즈 29부입니다. 오늘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오늘 두 분이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지난주부터 바뀐 코너인 전문가 코너를 겸해서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의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생연스러다 보니까 박자 타이밍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들고 하려고요. 박수치 차례라고. 네. 전 따라한 겁니다. 박수치. 네, 그래.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번도 맞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티켓을 하나 들면은요, 지금 박수 타입니다. 박수 한참 보내주세요. 제 앞에는요, 성원이 앉아 계시고요. 성원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팁 진행자고요. 사실 그 최근에 디지털 히어로 동영상을 계속 안 찍었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한 편 찍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찍을 건데 오랜만에 찍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시즌 2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사실 똑같아요. 진행 방법은 지난번이랑. 다음번에부터는 좀 더 시즌2답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좀 들으실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원래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쪽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튠즈에서 순위가 좀 괜찮잖아요. 네. 아이튠즈에서 순위가 괜찮은 편인데, 뭐 괜찮더라도 그 순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순위가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데 있는데, 이 팟빵에서는 아예 흔적도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 다운로드를 한 번씩 받아주세요. 아, 다운로드 후 청취. 다운로드 후 청취가 이게 좀 영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순위 상승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잠깐 요거를 스탑을 하시고 일단 다운로드를 한번 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 PC에서 한번 다운로드, 폰에서 한번 다운로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고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다운로드를 보여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 찾아가는 히어로즈 간만에 좀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두 가지 방송을 나눠주고 있고요. 드린 히어로즈는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IT 이슈를 정리하는 라디오 방송처럼 하고 있고, 찾아가는 히어로즈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성우님께서 이제 편집을 좀 맡아주고 계시고요. 지난주에 이게 나온 김에 얘기하죠. 지난주에 저희가 갔었던 회사가 어디였었죠? 억스. 아니,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도 모르죠, 이제. 네. 아니, 억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억스는 맞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익히 아는 이름은 아이링이죠, 아이링. 그렇죠. 핸드폰 뒤에 붙이는 손가락 끼는 거. 예. 여기 화면들 보이시니까, 이제, 아이링, 요런 거를 만드는 업체에 갔었고요. 이 업체, 이 아이링만 하는 건 줄 알고 갔을 때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과연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이 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한 시간 분량 뽑았어요. 충분히 재밌고요. 충분히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이 링 하나에 들어있다는 걸 아마 다음 편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보통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제조하는 데나 큰 데들 다 갔었는데, 액세서리 하나로도 많은 이야기 나왔었다는 걸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다음 주 정도 혹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간만에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앞으로 게스트가 그러고 계속 이어져 있네요. 다음 달까지는 간만인가? 간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 이제 월간 한 모시고요. 오늘 좀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주 혹시 놓치셨을까 미리 좀 이야기 드리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월간 앱이라는 잡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엄청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라도 개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조직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하시면서 저희 이름 대시면은 50%에 가깝게, 50%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네네. 진짜 그렇게 많이 해줘요? 네, 엄청 해줘요. 50%보다는 조금 해줘요. 아, 거의 가깝게 해주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문의하시면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제 옆에 박형주님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역시 티켓을 들고 나서 박수를 쳐야지. 네, 형수님. 아, 저희가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서도 그 웬만하면은 그 제대로 소개해드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소개를 좀 대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형주고요. 현재는 techbill.com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스마트 교육 연구소라는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 쪽 그 기술 R&D를 하고 있는 그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하라고 하셔서. 교육이고요. 네. 짧게 했으면 궁금하니까 여쭤봐야죠. 네. 테크빌이면 교육회사잖아요. 네. 거기 안에 스마트 교육 연구소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쪽에서 최근에 재미있는 제품들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들어내고 있죠. 네. 어떤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시면? 일단, 그, 기존의 이러닝 회사들, 그 다음 교육회사들이, 네. 되게 진부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 처음부터. 별로 없고. 이부터. 네. 네, 전 원래 독서를 잘해서. 네, 진부해요. 그 밥에 그 나물,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매번 똑같은 전략에, 똑같은 사업 모델에, 이런 게 너무 지겨워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는 기준을 이제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데, 교육은 여전히 모바일은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스템, 플랫폼, 저작 도구, 컨텐츠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뭐야 모바일이면은 뭐 네. 영상 이런 거 중심으로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 쪽에서도 그렇고 되게 형상이 다르잖아요. 네이티브 그렇죠. 앱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은 그 작은 기기에서도 모든 학습을 다 할 수 있다.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영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얘기하는 HTML5일 수도 있고, 네이티브 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응형 웹, 웹 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HTML5로 컨텐츠를 만드는, 쪽하고, 그 다음에 반응형 웹 기술을 활용해서 모바일에서 하고, 이제 PC에서 한꺼번에 교육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을 이제 잘 엮어서 서비스화하는 것 이런 일들을 요즘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러닝 듣고 계시는 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러닝 쪽에서 사실 모바일 러닝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면은 하나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뭐 기존의 모바일 러닝이라고 하면 그냥 영상, 인강이죠, 인강. 동영상 30분짜리를 그대로 보던가 아니면 잘라서 보던가 하는 그런 영상 중심이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거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발전도 없고. 맞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고 좀 더 효용성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단순 영상이 아니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상호작용도 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어쨌든 학습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보고 참여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러닝 업계에서는 너무 단순하다 보니 재미도 없고 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타개해 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네. 네, 빨리 타개가 되어야죠. 네, 어렵네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벽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번에 내놓으신 제품 보면은 그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라서 나중에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페이스북에서 박형주 박사님한테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형님 모시고서는 그 2부에서 요즘이라기보다는 작년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무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크에 대해서는 아르마리식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하는 순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 1부에서는 그 매주 진행했던 대로 그 위클리 IT, IT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우선 제가 좀 재밌는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요즘 재밌으시려나? 다들 유부남이니까. 예? 인생은 짧으니 바람을 피우세요. 라는 슬로건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셨다면,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다니면서 이거를 보셨다면, 네. 성인이겠죠, 일단? 아마 확률이 높겠죠? 아, 성인이에요, 개인 정보가 이제 슬금슬금 요즘에 많이 누출이 돼 있으니까 성인일 그럼요.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청소년이 볼 확률은 별로 없는 광고가 아닐까. 이거 페북에서 혹시 광고... 타겟팅 되잖아요. 네. 페북에서 저 페북에서 못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 어떠세요? 형님은? 애슐리요? 네네. 페북에서 보신 애슐리 메디슨. 페북에서 광고나 이런 쪽을 제가 네. 차단하는 앱을 설치해서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요즘 전혀 모릅니다.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닌데, 괜찮네요. 광고 보기 네. 싫어가지고, 네. 뉴블럭이라고 아, 하는 그런 확장을 깔아놓고서. 네. 저도 네. 블럭 하는 거 있는 거 봤습니다. 아, 이게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북에서 광고하기 힘들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회사 이름은 애슐리 메디슨입니다. 제가 애슐리라는 얘기 식당 아니죠? 그렇죠. 저도 식당인 줄 알았어요. 애슐리 메디슨 하니까 왠지 메디슨 뒤에는 약국 같고 이상하잖아요. 좀. 근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바람 위주예요. 회사 자체가 이성 교제를 개선하는 네.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인데 벌써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뭐 이런 회사가 잘 되겠냐 싶었는데 또 음지에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양지로 나와가지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 교제 사이트가 됐고요. 여기에서 인원이 3,700만여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 문제가 생긴 거는 저희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국정원 때문에 이슈이긴 했는데 얘네도 해킹 때문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짧게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얘기 드리면요. 임팩트 팀이라는 해킹 팀이 있고 이 집단이 애슐리 메디슨의 모기업인 아비드 라이프 미디어, 그냥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 해킹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된 거는 이름이랑 주소하고 금융 기록은 기본이고요. 가입을 하려면 자기 카드번호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가지고 성적인 취향, 본인들의 사진, 은밀한 부위의 사진이 있다는 그런 것들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자기네들이 해킹을 했다. 이걸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또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문제가 된 거는 원래 이런 것들 가입해놓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 혹은 전화는 가입했다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얘네는 돈을 받아요. 완전히 정보를 삭제해 주는데 $19. 우리나라 돈으로 21,800원 정도를 내야지만 전체 기록을 삭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단한 수익 모델인데? 괜찮네요. 그렇죠. 해커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 없애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안 없앴다? 안 없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 정보 삭제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무용하고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그 얘네가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가 $1,500,000,000 그러니까 1,325억이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근데 올해 매출은요 $1,500,000,000인데 여기서 정보 삭제 서비스로만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작년에만 196억원을 벌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정보 삭제해주세요 라고 돈을 내고 삭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기네. 앞으로, 그런데 그죠. 그 부분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가입했다가 돈 내고 지워달라고 하는 꼴이네요.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정의로운 기업 같기도 막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삭제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로 잘 짚고 있는 것 같고,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애슐리 메디슨의 자매 기업이 있어요. 이 자매 기업 이름이 이스테블리시맨. 근데 여기 또 뭐 하는 데냐. 이번에는 그 유부남 유부녀끼리의 불륜을 조장하는 데가 아니라, 여대생들하고, 돈이 좀 많은 중년 남성 간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원조 계제 사이트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들 얘기하면. 아, 아니, 뭐, 여자생이. 대단한데? 그래도. 근데 이 사이트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는 일단 너네 사이트를 폐쇄해라. 폐쇄 안 하면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공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두 명을 공개를 했어요. 이거 정말 안 할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됐죠. 무슨 영화 같네요. 협박하고서 한 명씩 데려다 놓고. 근데 인원수 장난 아닌 거죠. 엄청 실명합니다. 근데 그 노출된 사람은 무슨 참. 그런 거지. 애매하네. 검색해보니까 해비73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군요. 네. 아, 참. 거죠. 미국 아니고, 그 문제는 뭐예요? 이게 외국이잖아요, 지금. 애슐리 메디슨이나 괜찮아,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게 있겠어. 우리나라 유교 문화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보자마자 이런 장사가 되겠어 싶었는데, 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원래 작년에 들어왔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작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했어요. 제재할만 하잖아요? 그쵸. 그럼요. 간통이라는 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를 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간통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회원 가입한 숫자가 꽤 된다. 4월 달 기준으로 그 신문기사 나온 걸 보면요. 19만 명이 가입했다고 해요. 대박이네요. 그죠. 국내에서 간통죄 말고 얘를 막을 수 없나? 그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어. 조금 조사하면 온갖 법으로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것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뭐 다른 기사를 보니까 한국 회원 80%는 고학력자라고 나오는군요. 일단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만일에 뭐 그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까지 그런 걸 시도해 볼 또 엄두를 쉽게 못 낼 테니까. 이제 와. 머리 굴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고학력자들이 사실은 사고를 좀 잘 치죠. 그런 사람을 그런 류라고는 정보도 빠르고 또 그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떤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더 빨리 굴리니까 이게 광고 하나 없이 이 정도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광고를 하긴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그 구글 통해서 그러니까 TV 광고는 아니고 이제 구글 광고는 계속 나와요. 구글 광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구글 검색을 저는 워낙 많이 하니까 구글 검색을 계속해서 이제 그 디지털 히어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검색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종종 잘 떠요. 구석구석에서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구글이 조그만 광고, 큰 광고 뭐 다 있어요. 뭐 약간의 그 데이트, SNS, 만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 광고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노출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눌렀다가 그냥 가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성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른도 이미 학력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을 그 외국인 친구가 들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한번 해볼까? 호기심으로 더 연구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가장 무서운 게 우리나라에서 이미 SNS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이걸 한 명이 알고 나면은요 네이버 밴드니 뭐 카카오 그룹이니 그런 걸 통해서 퍼진다는 거죠.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거군요. 그렇죠. 너도 한번 가입해봐 좋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과 데이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무서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엔 모든 사람이 은밀하게 생각하는 걸 그 밝힘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회원가입을 시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원가입 정보를 지워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이거를 많이들 농담성으로 얘기는 했었거든요. 트위터 때나 그럴 때나 우리 재난에도 지금 저희 성우님 한번 다뤘었는데 잊혀질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서 신상정보를 지워대는 것까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미 소규모이지만 이런 식의 테스트라는 데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 정보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될 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보의 특성을 얘네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 정보가 과연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이걸 이 정보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사실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뜯을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예. 그렇죠,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실 여기 자기들 가입하는 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회사가 정말 착한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자기 정보를 갖다 퍼주고 있는 건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뭐, 구글처럼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조금 리스크가 높은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도청이라든지 감청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정치인의 은밀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정적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무기로 쓰잖아요. 이런 사건 터뜨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혹시 국정원도 여기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아, 같이 터뜨렸나?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 정보를 갖고 있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어요. 이런 얘기가 안 되지, 참. 우리 정원이가 그럴 리가 없죠. 야, 그럼요. 그러면 안 되지. 착한 정원인데. 이거 검색하다 보면 뜨는 게 또 뭐가 떴냐면은, 그 캐나다 수도가 오타와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래요. 5명 중에 1명은 여기 사이트에 가입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가족 중에 1명은 가입한 거네요. 그쵸. 친척들이랑 다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죠. 남편이 가입되어 있든지, 자기 마누라 가입되어 있든지. 있습니다. 부부가 다 가입되어 있는 집도 있겠네. 우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외국 영화들 보면은,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혼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나긴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것 때문에 좀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뭐 이런 사이트가 다 있어. 거기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도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세 번째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나의 정보들 누가 갖고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해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해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힌 그 팀은, 인텍스 팀은 정의로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이트가 하나 더 알려져서 국내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던 그때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인 남자분들이 골프라든지 접대여행이라든지 그런 걸 하죠. 하면서 갔다가 잠자리 하고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2세를 임신을 시켜요. 필리핀 쪽? 네네. 코피노? 자기는 한국을 그냥 오죠. 그러면 그 2세는 자기 아빠가 없는 애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코피노가 숫자가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이 코피노입니다. 네, 한국 나선이나 정확한 얘기는 필리핀 현지 여성에서 태어난 2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빠를 찾아주는 블로그가 된 게 아니세요? 누구이죠, 이게? 아빠를. We love 코피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코피노 아빠 찾기. 네. 라고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코피노 애들, 분들이 자기 아빠에 대한 신상 정보들, 알고 있는 정보들이라든지, 자기 사진이라든지 올리게 되면은 아빠를 찾아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래서 아빠들이 긴장을 했다. 20명 신상 공개했군요. 20명 공개가 됐죠. 예. 20명에 대한 신상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얼굴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지원해 있는 사람들, 애매한 것도 이런 것들. 위러브 코피노.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 블로그에서 20명의 얼굴이랑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 너무 똑같다. 진짜 자기 아빠랑.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문제는 되겠죠. 정의롭기는 한데. 근데 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잘못하고 온 거를 숨기고 평생을 살겠다고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얼굴을 밝혔다 이게 사실은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렇잖아요. 그 앞에 행위가 원죄이기 때문에 그 원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니 참 그거를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어요. 그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지정을 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앞에 있는 애슐리 메디슨에 대한 사례하고 코피노 아빠차키에 대한 사례하고 이런 것도 핵심 맥락 중에 하나는 둘다 인터넷에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뭔가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그렇죠.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들이 개인으로서는 분명히 숨기고 싶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보들,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부라든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개인이나 단체나 혹은 기업에서도 이슈화가 되어서 가고 있는 것들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 참 브리핑가가 저러고 있고. 제가 그 블로그를 지금 공개한 그쪽에 관련된 블로그를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들어왔어요? 네, 씁쓸하네요. 그죠? 그쵸, 씁쓸하죠. 네,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씁쓸해요. 근데 이렇게라도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못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참.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을 거고. 안타까운 거죠. 착하게 살아야죠.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아빠들 입장에서는 벼락이지 뭐 괜찮겠어라고 하고 있다가 괜찮은 게 있어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묻혀질 이야기가 그렇죠. 예. 인터넷이나 SNS 이런 걸 한번 타고 들어가면 잘못한 건또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 인생과 또 가족들이 얼마나 또 저 가족들은 또 사실 힘들어질까 문제예요. 그게 생각하면 씁쓸한 것 같아요. 그 저질르고 오신 아버지 쪽은 참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그 자식들이나 아내는 참 무슨 죄인지 그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애슐리 메디슨 같은 사이트는 솔직하신 경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되게 위기는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게 일련의 기사가 이제 그 다음에 난 것들을 보면 그때 이후로는 이제 얘네가 주식도 막 상장하려고 되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쪽에서 다 제재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좀 지금 아마 얘네는 망할 것 같다라는 게또 기사가 슬슬 나오고 있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없어지면 또 나오겠죠? 그럼요.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여줬으니 또 그럼요. 유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신선한 얘기길래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쓸쓸하면서도 뭐 지원하는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이거랑 계속 무섭게 나오고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 구글이죠. 구글은 사실 그쵸. 가장 방대하고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빠르게 우리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또 구글이 뭔가를 발표했죠. 예, 구글이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것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네네. 뭐가 있냐면 이제 뭐 구글 포토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사진에서 정보를 이제 긁어가기 시작했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물론 그 구글에서 그 정보를 긁어가는 그 배경에는 정보를 준다라는 또 정보나 필요로 하는 거를 준다라는 이제 조건이 뒤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얻는 혜택과 대비해서 그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이제 구글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구글 레지도 강의도 했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그렇죠. 이번에 발표한 거는 그 타임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타임라인. 네, 구글 지도 페이스북 같네요. 타임라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구글 지도에서 나의 이동 행적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네네. 구글 지도 이제 안드로이드랑 웹 버전에 지금 일단 반영되고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보면은 최근에 업그레이드돼서 다 들어갔거든요.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제 메뉴 쪽에 들어가면은 타임라인이라는 그 메뉴가 이제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현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키게 되면은 이제 내 행적을 얘가 남겨준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중간중간 찍은 사진을 사진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사진을 막 네. 찍을 텐데, 그 사진이, 네. 그, 구글 포토에 백업이 되면, 그 사진이 그 타임라인에 걸려요, 같이. 그러니까 내 행적에 그 내가 찍은 사진의 그 위치 정, 그 위치 정보를 저장이 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박아줘서 같이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왜냐면은 제가 가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요게 지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아직까지. 그 메뉴는 존재를 하는데 지, 네. 그 기록은 아직 남겨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야, 또 물론 제가 이제 못 만져서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구글 맵을 설치한 다음에 생기는 건가요? 아 구글 지도 이제 그 안드로이드는 구글 지도를 설치를 하시면 아 iOS는 해당 안 돼요. 아직 그 기능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iOS는 그 기능이 안 들어갔고 일단 일체 안드로이드부터 집어넣은 거거든요 얘네들이. 아 예,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을 일단 쓰시면은 그 메뉴가 이제 들어갔고요. 구글 지도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구글 지도 이제 PC용 그 maps.google.com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지원을 그쪽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구글 특징이 국가별로 메뉴를 다르게 지원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도도. 그래서 아직 그쪽에도 한국 쪽은 지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maps.google.com 한국 쪽으로서 들어가면 물론 이제 우회를 하면 그 VPN으로 우회해서 미국 주소로 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구글이 이제 내 원래 근데 그거 아세요? 구글은 항상 내 위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요. 이게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 구글이 내가 이동하는 경로를 다 긁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말하면 원래 긁어가고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정보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구글의 기능 그 구글 사이트 중에서 내가 다녔던 곳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폰, iOS는 아니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내가 GPS를 맨날 켜놓게 되면은 네. GPS 끄고 다니시는 분은 크게 상관이 없고 GPS를 켜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특정 주소를 치시면 내가 한 달 동안 다녔던 위치, 뭐 어제 다녔던 위치 이렇게 해서 다 검색할 수가 있어요. 날짜별로 내가 다녔던 장소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은 나한테 주는 구글에 나한테 주는 정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줬던 정보니까 내가 보여줄게가 된 거죠 이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와서 긁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이미 그 정보를 다 긁어서 자기들 갖고 있으니까. iOS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지도를 받아서 그 기능을 키셔야 돼요. 이걸 켜셔야 이제 내 위치, 이동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그걸 GPS를 켜고 있는 한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원래 위치 기록을 끌 수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나 데스크톱에서 위치 기록을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계정에 들어가시면 그 활동 기록에서 이동한 장소라는 게 원래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선택해서 해제를 하시면은 내 위치를 저장하지 않아요. 안는다 그래요. 이게 정확히 말이지. 안는다 그래요. 구글을 모든 걸 믿을 순 없어. 하여튼. 그러면 안는다고 하고요. 이게 찜찜하면. 하지만 이 기능을 이제 본인이 위치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구글 나우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고 어떤 경로를 다니니까 구글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나의 여태까지의 구글 검색과 구매한 정보와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서 당신한테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추천해 주겠다라는 걸 하겠다는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래도 구글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 일단 끊고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폰을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 폰을 잃어버려서 누가 막 이래 이 폰을 주워서 네. 그 정보, 그 전까지는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개인이. 네. 그니까 자기 걸 잘 보려면 이제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네. 못 봤는데, 타임라인 하나만 들어가서 내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다면, 만일에 누군가 내 폰을 줍고 그걸 딱 메뉴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어디를 걸쳐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러니까 할 수 물론 이제 폰 해킹, 요즘에 또 부정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폰 해킹을 해서 내 폰을 보고 있다면, 아니면 내 폰을 조작할 수 있다면, 타임라인 정보를 보고 구글에서 구글 맵에 있는 타임라인 정보를 가지고 내 위치가, 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해킹이 만약에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누군가 내 폰을 자꾸 만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행적이 좀 묘연하신 분들이, 아내가 폰을 열어서 내 타임라인을 팍 누르는 그 순간, 어디서 동네에서 놀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만약에 그 정보를 쓰시는 분이라면, 알아서 잘, 자기 정보는 자기가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물론 그 위치 기록을 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그 정보를 끄시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보시면 구글 지도 앱이나 데스크톱에서 내 계정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들어가시면, 계정 활동 기록이란 메뉴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시면, 이동한 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옵션을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치 정보가 안 남아요. 안 남는다 그래요. 정확해도. 안 남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구글 지도에서 내가 이동한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요. 요거는 해주시면, 요런 거는 좀 아시고 계시면, 만약에, 이거를 해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자기정보 유출과 관련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구글에서 무슨 서비스 하나 만들었다 하면. 맞습니다. 구글 서비스 쓰실 때는, 요즘 뭐 애플이나 뭐 MS도 안 그런 것도 아니지만, 구글은 특히 더 그런 게 많죠. 서비스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어른들이야. 아까 뭐 그렇죠. 어디서 놀았다 이거야. 뭐 혼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좀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폰은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란 말이죠. 그렇죠. 네, 거의 다. 딸이니까. 그 아이의 학교, 학원, 그런 경로들이 고스란히 그폰 속에 녹아있고, 그걸 어떤 형식으로든 보게 된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아마도, 정보를 캐낼 수 있다면, 이라는 전제는 붙는데, 이제, 뭐, 이 정보는 사실 그 개인에게만 공개가 되는 정보긴 해요. 그 폰을 가진 주인에게만 뭐, 공개되는 정보긴 한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구글 계정을 갖고 있다면, PC에서 볼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위험 부담이 생기겠죠. 뭐 구글 계정을 뭐,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한, 자기 폰에 있는 구글 계정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의 많은 유저들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아이패드에서 타임라인 검색해서 들어왔는데요. 이미 빨간 점들이 빼곡하게 다 찍혀 있네요. 그쪽에선 보여요? 예, 인천국제공항까지 저희 갔다 왔었구나. 이런 식으로. PC에서 보고 계세요? 아니, 아이패드에 들어왔는데, 아이패드에서 이제 PC 링크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바로 보이네요. PC 그래서, 링크. PC 쪽에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 정보, 위치 정보 볼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걸로 보시면은, 자기가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돌아다닐 텐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거제 갔다 오고 그랬었을 때, 사진을 당연히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그런 쪽까지 다 찍혀 있는 것 같고요. 생각은, 이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구글 포토. 구글 포토를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구글 포토를 켜놓잖아요. 이미 어디서 찍어놨는지 그 사진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가고 있을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돌아다닌 행적지까지도 얘네가 갖고 있고.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면, 장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장점을 생각해보게 되면 장점은, 이거 범죄 사건을 증명하는 데에도 도움될 것 같아요. 알리바이다. 나 분명 여기 있었다, 봐라. 여기서 전화를 했었고, 전화 데이터도 있죠, 사진 데이터도 있죠, 직접 움직인 것도 GPS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거는 나중에 뭐 수사물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간 과학, 모바일에 근거한 수사까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나가 들었고요. 아까 전에 이제 폰 분실했을 때 위험성을 얘기했었는데, 반대로 폰을 분실하고 나서, 그 사람이, 폰을 훔쳐간 사람이 이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 아이를 만약에 애가 사라져도 애가 이동 경로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걸 다 찍어주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 요즘 사실, 그, 앱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폰을 그대로 카피 뜨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하는 때 그쵸. 문자 오는 것들 나한테 동시에 다 올리게 한다라든지.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냥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 정보를 바치는, 갖다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왜 써야 되느냐. 그만큼의 편의성을 주기 때문에. 솔직히 흐뭇하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볼 때. 혼자서 본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여기도 갔었네? 이런 사진을 찍었었네? 그렇죠, 예. 라이프 로깅을 얘네가 다 해줘버리니까,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예. 그 편의성이 있는 반면에, 거기다 제한까지 또 해주죠. 구글은 카드까지 쓰잖아요. 구글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계속해서 집에까지 얼마 몇 시간이 걸린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 계속 친절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서, 거기, 그걸 너무 잘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걸 안 썼을 경우에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그냥 그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폰을 쓰자. 결론. 일단은 아이폰.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단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요. 위험 부담도 항상 같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에버노트니, 네. 뭐, 드랍박스니 이런 걸 많이 쓰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런 걸 써서 내 정보가 어디 클라우드 서버 위에 올라간다는 거. 그게 네.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걸 또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보다 내가 얻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본인이 사실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뭐, 누가 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스스로. 아, 무서우세요? 저도 아, 가끔 보는. 예. 갔다 왔던 데가 지금 떴는데, 아, 왜 이런 사진을 찍었었구나. 그냥 아예 보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그냥 안 보면 아, 되는데. 네, 이게 또 재밌네, 지금 보니까요. 예, 그 자기 추억을 되새기는 데는 도움이 돼요. 또 저도 뭐 안 보지만 예. 네, 이러더라도 구글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 지켜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에서 아직까지 이런 타임라인이라든지 그 전에 구글에서 수집한 GPS라 이런 것들을 그 외부에다가 다른 업체는 뿌려주는 경우는 없죠. 예, 예를 그런 건 따로 없죠. 예.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의 헬스케어 앱 같은 경우에가 그게 이슈였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자기들만 쓰지 않고 서드파티들한테 넘겨주겠다. 같이 한번 이제 생태계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의지였었는데 구글이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뭐 그런 게 없을 거라는 말은 아무도 못하죠. 왜냐면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 고객 어차피 우리가 그 구글 계약을 할 때 이제 가입할 때 이렇게 누르는 것들 있잖아요. 안 읽고 그 막 누르는 애들. 네. 안 읽고 그 막 누르는 애들에 보면은 그 정보에 대해서 활용을 좀 그쪽에다 맡기는 경향이 있어요. 내용상. 그렇죠. 예, 뭐 어디다 주든 뭐 쓰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뉘앙스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네들이 막 바꾸잖아요. 또 그 중간중간. 계속. 맞아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그거를 구글이 안 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지난주 강의할 때에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에버노트에 관련된 강의랑 구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 수강생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정보에 대한 것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그래서 제가 드린다면 사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정보의 기본은 개인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내용인 거죠. 그런 비밀번호라든지 그렇죠. 자기가 안 해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방금 전에 박경민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은 솔직히 잘 모를 거고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은 특히 부모님들 세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냥 스마트폰에 깔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뭔가 깔려고 하면 더 오케이 누르고 승인 버튼 누르고 위치 정보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얘 누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들은 더 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 많이 부모들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아 좋다.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인데. 괜찮겠는데요? 그 엄마들을 위한, 아이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악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 뭐 우리의 권위.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를 손에 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분들은 좀 걱정이 되죠. 예. 애를 통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꼭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 애가 어디 갔다 오는지 알수 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학원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시시각각 보실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회사가 스마트해지면 직원이 피곤해져요. 스마트 워크를 회사가 구현하는 그 순간 직원은 일이 몇 배로 늘어나거든요. 개인이 스마트 워크를 하고 있으면 이제 회사보다 내가 빠르면 내가 좀 빨리 퇴근할 수가 있어요. 내 회사가 나보다 스마트해지면 이제 빨리 퇴근을 못 하거든요.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스마트해지면 애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부모 성격하고 관련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 비유하자면 계속 창과 방패가 싹싹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은 여기에서 어차피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털리긴 할 테지만 그래도 알아서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게 조금 슬픈 일이네요. 예, 오늘 뭐두 가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주다 보니까 이제 개인 보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뭐좀 재밌는 얘기 좀 넣어보죠. Z.com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이 사이트를 네. 잘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어차피 들어가셔도 못 씁니다. 예. 온라인 일단 스토어라는 게 그 z.com이라는 사이트고요. 그 z.com은 온라인 몰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의 라이벌은 코스트코예요. 회원제죠.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1년에 얼마씩 돈을 내고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마크로라는 분이 이제 이 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오픈이 언제 됐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7월 20 며칠 날 했어요. 24일인가 뭐 23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루 만에 100만 달러를 팔았어요. 이쪽에서 물품을. 어우, 많이 팔았네요. 근데 이쪽 어떻게 특징이 있어요. 이 사이트가 그한 1년 구독료가 이제 49.99불이거든요. 49.99불을 내야 이 사이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쓰는데 이제 제품을 검색을 하면 최저가를 알려줘요. 이 사이트는 특징이.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서 제품을 검색하면은 최저가와 상관없이 이름이 같고 좀 유사한 제품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네. 얘네는 그게 아니라 검색을 하면 일단 최저가 제품부터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격 순으로 나열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얘네는 그 코스트코처럼 자기들한테 입점하는 가게가 딱 있어요. 입점하는 가게들이 있어서 그 가게들 간에 경쟁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일단은 얘네들이 싼 이유가 뭐냐면 그 물건을 살때 할인율을 받잖아요. 각 제품이 할인율이 있는데 이 제품이 쌓일수록 할인율이 커져요. 한번 구매할 때 내가 A란 물건을 사고 A란 물건이 뭐1% 할인해주고 B란 물건이 2% 할인해주고 그럼 둘이 합치면은 뭐 1% 이렇게 할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1% 할인했던 애가 1.2% 할인으로 갑자기 할인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근데 식으로 쭉 사서 모으는데 35불이 넘으면 배송도 무료예요. 오 35불이 넘으면 배송이 무료고 한달 이내 반품 비용까지 다 대줘요. 35불 넘으면 한번 구매액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사면 많이 냈을수록 자기가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코스코의 라이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존 라이벌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얘네들이 미국밖에 안 돼요. 네. 미국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입하려면 미국 내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코드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 이제 우편번호 집코드잖아요. 그 집코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딱 가입하려고 그러면 집코드부터 물어봐요. 너 집이 집코드가 뭐니? 그 단어가 참 우리 주소 우편번호랑 참잘 어울리는데 하여튼 집코드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집코드를 넣고 가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지에노블스니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전자제품 뭐 지금 아주 자잘한 휴지 같은 거 책부터 팔뭐 가구 뭐다 있어요. 전자제품도 팔고 네. 네. 얘네들의 강점. 아까도 말했듯이 담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라는 장점. 이래서 그 이 마크로라 CEO를 원래 옛날에 그 어느 그 언론에서는 아마존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로 지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분이고 이분이 아마존에서도 근무도 했었어요. 2년 동안 있었네요. 네, 왜냐면은 이분이 만들었던 사이트가 그 뭐 퀴드시라는 사이트가 그 아마존의 경쟁 라이벌로 주목이 되니까 아마존이 그냥 회사를 사버렸거든요. 아마존 사람. 통째로 사서 이제 그냥 그 안에서 2년 있다가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서 다시 나왔어요. 예, 도로 나와서 Z.com을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1625억을, 그러니까 알리바바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투자했는데, 네. 알리바바가 투자를 같이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윈의 생각도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예. 투자를 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뭐랄까, 아마존이라는 최강자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하는 용도로 마윈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저도 빨리 한국에서도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 직구를 또 열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에서는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자기네들이랑 아마존이랑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니까, 이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게 될 텐데, 어차피 저기 될 거라면은 미리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미세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세트.com. 아, 근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 상거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계속 교육업계 쪽에만 있다 보니까 참 부럽네요. 규모 네. 자체가. 맞아요. 사실은 유통업 쪽의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데 쪽 숫자가 좀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뭐, 뭘 하면 뭐 몇천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뭐 하루에 그 정도 파는데, 이러닝은 1년 내내. 1년 내내 해요. 전 업계가 다. 정말 뭐 좀 속된 말로 쎄 빠지게 고생해야 2조 나오는데 예. 여기는 뭐 하루 만에 뭐 하루에 11억 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100만 달러니까 하루 딱 첫 오픈날 100만 달러 땡긴 거니까 그것도 얘네 G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 가입자만 가능하거든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첫날 가입한 사람들 거의 다 미국 내 가입자일 거고 미국 내에서만 그 거래가 발생했을 텐데도 이 정도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얘네가 예, 글로벌한, 코스트코처럼 글로벌하게 딱 올라가기 전 순간엔 정말 거래액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돼요. 뭐, 몇 배가 뛰겠죠. 뭐, 곧 국내에서도 네. 비슷한 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얘네들이 이제 비즈 모델을 보여줬으니 또 국내에 네. 그 빅마켓 트레이더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롯데나 뭐, 이마트 쪽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은 좀 부담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할인율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의 체계를 잘, 내부적인 체계를 모르니까 이 할인율에 대해서 누군가 보상을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익률을 줄여가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마존처럼. 아마존은 자기들의 이익률을 최대한 줄여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입점한 업체에 전가를 하는 건지 이런 좀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함부로 쉽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의 속사정을 좀 알아봐야 어떻게 파는지를 봐야 이런 계속적인 연속 할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걸 이제 누군가 응용을 하겠죠. 그걸 알게 된 거. 근데 문득 이게 소셜 쇼핑이라고 그게 이제 소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네. 그 어마어마하게 할인해주는 쇼핑 있잖아요. 아, 예. 그거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사람이 많이 살 거라는 걸 답보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명이 사면 얼마, 뭐 1000명이 사면 얘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사는 물건은 장바구니에 담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장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에 결제를 하는데 그 물건에서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그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인율은 산 물건의 양에 따라서 그 할인율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 소셜 쇼핑은 많이 뭉치면 할인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개인이 많이 장바구니에다 담으면 그게 할인이 되는, 이게 다른 거군요. 예, 할인율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Z.com이 자기가 이익이 상승하잖아요. 자꾸 이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실, 아마존이 좀 자기 살을 많이 깎는 편이거든요, 원래. 물론 이제 입점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는 꼭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제트닷컴의 사장이 아마존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마존의 방법을 좀 많이 응용했을 걸로 보면 제트닷컴의 이익률도 만만치 않게 적지 않을까. 그러니까 똔똔 치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 아마존 이익률이 1% 2%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줄여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덜 할인받으면 자기들이 더 버는 거고. 예. 너무 규모가 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1%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규모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물건이 천만 개 들어있고요. 네. 예, 천만 개 올라가 있는데 물론 아마존보다 많이 적어요. 근데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천만 종의 물품을 확보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이제 시작하는 놀이. 그리고 배송에 미국 내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네. 아, 물론 이제 아마존은 당일 배송 요즘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네. 거기보다는 아직까지 취약하지만 그래도 그 물건이 만약에 그 신선 제품이 아니라면 아마존의 뭐 아마존 프레시 같은 신선 제품이 아니라면 뭐 2, 3일 정도는 내가 할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람들도 그만큼 열광을 하는 거고 네. 뭐 시사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쇼핑 쪽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데들이 거의 다 석권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저질른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유통업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존의 방법을 삭삭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창출되는 미국이 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규제가 적다는 거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잖아요. 좀 안타까워하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고. 땅덩어리가 작아서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큰데, 땅덩어리도 그렇지만 인구수가 너무 적어요. 그 국내 유통만 가지고 어떤 이익률을 창출하기에는 좀 사실 땅이 너무 작고 사람도 너무 적죠. 네. 과자 먹고 싶으면 쓰리바 질질 끌고 2, 3분만 가면은 아무 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많이 틀리죠. 그래서 국내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던 분들이 해외 가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그쪽은 완전 사고가 다른 거. 저희 처갓집이 미국에 있는데 그쪽만 해도 뭐 살려면 차도 나가야 돼요, 그냥. 그 걸어갈 수 있는 반경 안에 쉽게 걸어가지도 못하고, 차가 워낙 길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차를 타고 그냥 무조건 가요, 어딜 가면. 운동을 하러도 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러닝 하러. 동네에 러닝 하러. 뭐 그 정도니까, 이 생각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뭐 제약이 있을 때 또 다 잘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약이 없을 그렇죠. 때 또 잘 되는 것들도 있고 다 상황은 다르다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어차피 이제 무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제트컴이라는 데 소개해줬지만 당연히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곧 우리나라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직 아마존도 못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 아마존부터 좀 들어오든지 어쩌든지 해야 내가 보기엔 알리바바가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알리스트리트가. 네, 알리는 한국어로 메뉴 바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어로 검색하면 제품 제법 나와요. 무서운 거죠. 네, 잠깐 저희 이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2부부터는 무크. 사실 무크라는 이름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몇 번씩 언론에 회자가 되면서 이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짜대학이라는 말이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몇 년 사이에 무크가 되세요? 라면서 많은 대학들이 소위 무크라는 것들을 표방하면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나올 때들도 있었죠. 근데 과연 이 무크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개인 입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좀 있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네. 문외한이라 생각하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크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이 무크라는 거를 진짜로 알려면 네. 이 무크로 수업을 해보고 무크로 수업을 받아봐야 정말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크는 다 외국 무크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무크라는 형태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에 한국형 무크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일종의 발주 사업이죠. 정부 발주 사업으로 나오는 프로젝트라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한국의 무크 지형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무크라는 거는 뭐 위키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 공개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무크에서는 위키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MOOC인데 그게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공개 강좌. 엄청나게 많은 공개 강좌. 아, 일단 거대해야 되는군요. 네. 이 매시브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그러니까 코스의 양이 많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 매시브라고 하는 게 사람도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수업을 듣습니다. 막 10만 명씩 들어요, 한 강의를. 10만 명이요? 네. 아, 이거 다 대단해요, 진짜. 네? 그쵸, 한 강의를 많아가지고 10만 명씩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규모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약자로 이제 무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크라는 게 뭐 지금 막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에 최정점을 찍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격 교육, 온라인을 통해서든, 모바일을 통해서든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방법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방통대 뭐 이런 것도 계속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팩스 같은 걸로 교육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다 이제 원격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e-learning이라고 해서 전자학습 이렇게 불려가면서 막 발전을 했죠. 이런 것이 많이 쌓여온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온라인 대학 이런 거 이제 OCU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됐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나? 하긴 뭐 그거는 좀 주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비슷한데 비즈니스 거네. 모델이 다르죠. 아, 예. 그러니까 사이버대학. 그렇죠. 사이버대학. 예, 맞아.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긴 대학인데 오프라인 그 건물이 없고 온라인 상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예, 맞아요. 대학이면 학위를 줘요, 그것도. 학사 4년제 학위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같은 대학인데 무크는 수료증을 줍니다. 아, 수료증.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학 4년 뭐 아니면 어학연수 한번 갔다 오면 5년. 네. 학사 경고 좀 받고 하면 뭐 6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가지고서 이 학사학위를 얻어 본들 요즘 취업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근데 이제 무크가 인기가 있게 된 이유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무크의 특정 과목을 이수했다라는 그런 이수증만 가지고서 취업의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거든요. 뭔가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쇼킹한 거죠.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국 대학은 비싸잖아요. 근데 교육은 무료인데 지금 수료증을 받는 건 유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광고 모델도 있고, 아예 그냥 돈을 받는 그 돈을 내고 듣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은 무료로 듣고 맨 마지막에 수료증 인쇄할 때. 예. 인쇄할 때 몇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가 무료로 일단 수업을 하고 수료증을 받을 때는 돈을 내고 이게 현재까지는 그 제일 많이 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 4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뭐 대학 학위를 받아본들 취업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수료증 가지고서 딱 들이밀면 제대로 배운 거 같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료다 보니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대학은 일단 이게 벽이 높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런 높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점, 그다음에 접근성이 높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도 고등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키워드죠. 그게 그 옛날에 그 오픈 그 사이버 대학 할 때도 그랬는데, 처음에 그 사이버 대학 오픈하면, 네. 물론 이제 그때는 학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압박이 와서, 그래도 수요일이, 강의라는 건 출석부를 철저하게 챙기니까, 네. 끝날 때까지 거의 다 듣잖아요. 그쵸. 꼭 사이버 대학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이제 버리고, 그냥, 왜냐면 뭐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올, 이제, 물론 출석 체크는 되지만, 빼먹다 보면 이제 나중엔 지쳐가지고 이제, 뭐 학점 포기하고 막 이런 사람도 그냥 아예 안 들고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도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무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처음에 등록한 사람에 비해서는 뒤쪽에서 수료한 사람 많이 적겠어요. 그 분위기가 많이 적다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3-4%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3-4%. 근데 그러니까 무크를 비판할 때 이 수료율이 낮다라는 걸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용두삼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막 10만 명 막 이런데 끝날 때는 그렇죠. 뭐 3천 명 막 이렇게 되고 많으면 3천 명, 2천 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게, 그게 수료하는 게 뭐가 중요하지? 그럼요. 그 예를 들어 16주짜리를 수료하는 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라는 걸로 관점을 바꿔보면 무크는 일단 내가 내 자발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필요한 것만 쏙 빠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필요니까. 그리고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즉석 요리 같은 그런 어떤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유니클로도 입다가 버리고. 동영상도 1분 넘으면 지루해하고. 그렇죠. 이런 트렌드하고도 또 맞물리다 보니까 굳이 막 어마어마하게 긴 코스웨어를 다 듣고 인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거 듣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수료율로 평가를 하는 것도 저는 과거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 이것 때문에 발생할지, 시프트가 돼서 이게 성공을 하는 건지 잘 닭이냐, 계란이냐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강의를 좀 어떻게 잘게 쪼개거나 막 이런 것도 되게 머리를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런 거 참 머리가 아프겠네요, 만드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 이걸 비즈 모델로 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게 목표냐, 이것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무크, 기업 중심으로 무크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대학 중심으로 일어나는 무크가 있어요. 기업 중심이요, 대학 중심이요, 네. 네. 그래서 무크도,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이 구분하기로는 X무크, 그 다음에 S무크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X무크는, 이제 확장이에요. 익스텐션. 뭐, TDX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오프라인의 해제의 확장. 대학 중심의 무크를 그래서 보통 X무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S무크는 이제 스트럭처드 됐다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무크를 S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구분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이게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게 고등교육 시장, 특히 대학교육에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네.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은 걸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냥 강의 듣고 아니면은 조별 발표하고 구두구 그렇죠. 학위를 받잖아요. 네. 그런 행위는 그냥 온라인에서 다 듣는 걸로 촉하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강의 듣고, 온라인에서 과제 제출하고,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걸로도 충분하고, 그러면은 오프라인 대학은 뭐 하느냐? 인맥 만들고, 커뮤니티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격으로 더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해외 대학들은 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이 널려 있는데, 내 강의로 뭔가의 대학, 브랜드를 높이거나 이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버리고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선수학습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대학에 오면 더 좋은 학생들이 와서 학비를 더 많이 올려도 사람들은 그 커뮤니티나 그 인맥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더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교육에서도 경제적 양극화 발생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배우는 건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배우는 건 비슷하지만, 그 사실 사회를 살다 보면은 그 학 지식만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인맥과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그러니까 공부에서 얻는 지식 외에 뭔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진짜 그런 쪽의 양극화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성장한다면. 네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대학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쪽이다라고 깃발을 꽂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맥의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어도 또 한편으로는 지식의 그 어떤 지식을 대중화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렇네요. 돈 없어서 뭘 못 배웠다는 말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를 굉장히 잘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대학인 코세라라고 하는 그런 무크 서비스에서는 영상 클립을 6분으로 제한을 해요. 그거 좋다. 네, 6분으로 제한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강의한 거를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는 아예 승인을 안 해줍니다. 아예 그 용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아이컨택하면서 네. 아이컨택하면서 전용으로 찍되 한 클립당 6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세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바꿔 나가고 있는 거죠. 내 팟캐스트를 무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무크라는 게 지금 고등교육 쪽에서는 그런 대학교육이죠. 대학교육에서는 굉장히 큰 파도인데 그 결국에는 영상 강의는 짧게 끊어지고 그 짧게 그렇죠. 끊어지게 하려면 굉장히 쉽고 압축되게 정보를 집약해야 돼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막 떠들던 방식대로 하면은 너무 힘든 거죠.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네요. 네, 그럼 설계자나 기획자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현명해야 되고요. 그 교수자들을 잘 리드해야 되고 교수자들도 그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무크는 그런 경험들이 아직은 없어서 나중에 오픈되고 나면 콘텐츠를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가. 그 대신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불모지일 경우에는 기회가 생기니까 네. 지금 그 시장을 준비하신다면은 그러니까 교수로서는 준비가 안 되겠지만 네. 기획자나 아니면은 네. 그런 쪽에 그 재반 그 업종이 탄생을 본격적으로 하겠네요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역량을 갖는다면 뭐 대학의 그런 뭐 교수학습 개발센터나 뭐 이런 쪽으로 무크 관련된 담당자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들도 있죠. 아직은 그런 거에 좀 얘기해 볼게 있는 게 이게 무크 아까 매시브에 대한 얘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무크를 듣는 이유는 오히려 하버드, MIT, 스탠퍼드 대학 등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있는 수업을 우리가 안 가고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하버드 정도, 스탠퍼드 대학 정도. 전쟁의 사람 들어는 봤지만 내가 저희 건 수강을 못했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만약에 경영학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개인이 사실 6분짜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그걸 코스웍을 한다고 한다라면, 이건 사실 그 아프리카 TV가 되는 거죠. 경쟁은 그쪽에서 좀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들도 글쎄요, 그 탑3 정도 되는 대학에서 좀 먼저 추진하는 이유들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 이게 더 양극화 현상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한국형 무크 같은 경우에는 10개 대학을 따로 선정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줄 세우기. 네. 아, 결국은. 네, 또 줄 세우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 무크 얘기하면서 조금 그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대학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의 이름, 내가 어느 대학의 교수야, 이거보다도 나는 어떤 전공을 가르치는데 그 강의가 좋은 교수야, 라는 쪽으로 개인 컨텐츠 쪽으로 저는 더 그 관심이 집중되는 저는 신호탄이라고 봐요. 실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해외의 무크처럼 인기 있는 그런 강좌가 되려면 내가 어느 대학 교수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쪽에 정통하고 대중들과 소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사람들이 이제 무크 쪽으로 이제 자기 강의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자기 강의를 잘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일련의 이 과정이 사실은 유튜브나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만드시는 분들이 네. 이제 개인들이 요즘에 계속 부상을 하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그 전에는 뭐 방송국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 뜨던 게 이제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일련의 그 과정 속에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듣다 네. 보니까 네. 그렇다면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자기 몸값을 올리는 무기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물론 자기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교수님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 해외 무크에 강의를 올린 교수님들이 계세요. 네. 아, 네네. 그분들은 일단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확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정말 전 세계에서 듣고 그걸로 공부를 하고 하니까 높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없다라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강의 공개라라고 지표를 넣어요. 대학 평가할 때 강의 공개한 어떤 양을 가지고서 점수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강의 공개하는데 돈을 줘요. 그러니까 강의 제작료를 주는데 그게 마치 기업에서 인센티브 제도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야 너 뭐 책 읽으면 과자 사줄게 이거랑 같은 게 그러면 과자 안 사주면 책 안 읽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게 교수님들도 비용이 자기 그 생각하는 것보다 적으면 아예 찍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악순환이 고등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스스로의 성장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물론 그 뭐 돈하고 다 결부시키면 안 되겠지만 내가 명망과 그런 금전적인 것과 그 지금 내 정보가 나가서 여러 사람이 무료로 배우는 거지만 그 뒤에 나따라오는 그 대가들이 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그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액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노블리스 올리제라는 사상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 잘 안 되지만 뭐 그런 류의 생각과 그리고 뭐 일단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이렇게 남들한테 밝히고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가성 이런 거를 좀 많이 답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일이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팟캐스트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다 포기하시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팟캐스트는 돈이 안 되는데 뭔가 그런 내가 유명해지고 뭔가 얻고 막 이런 걸 생각하고 시다가를 하면은 분명히 몇 편 못 넘기고 다 드랍이 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게 재밌어서 하니까 우리는 계속 하는 거지. 예. 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이거 잘 되면 지금 요즘에 유튜브에 스타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스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들 그 교수님들도 그 자기 분야에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아니면 대중들에게 어떤 그 지식적인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외부 학계에 좀 더 드러낼 수 있고 뭐 이런 자부심을 얻는다거나 그런 걸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수님들 중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시대는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무크에 대해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테니까요. 좀 가벼운 얘기 좀 드리면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TEDx라든지 Coursera라든지 이런데 무크로 듣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나요? 그냥 아무나 가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회원 가입하고 네. 과정 서칭한 다음에 네네. 이게 그 기간이 있어요. 오픈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때 되면 알림이 와요. 이메일도 오고. 아, 온라인처럼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단 접수시켜놓고 한꺼번에 오픈됐다 한꺼번에 클로징 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네. 왜 그런 이유가 상시적으로 오픈되는 과정들도 있고요. 네. 특정 기간별로 오픈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도 탈락자가 많아요. 온라인은 누군가가 채찍질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스스로 불태우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중도 탈락자가 많아서 그거를 좀 독려해주기 위해서 그 동료 학습자들끼리도 뭔가 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튜터라는 제도가 여전히 있어요. 무크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기간별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와요. 그냥 신청하고 기다리면 이메일이 오고 그러면 네. 들어가서 영상 있으면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과제 있으면 과제 제출하고 그러면 과제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이 채점 안 하세요. 10만 명을 어떻게 사람을 그렇죠. 어떻게 채점하겠어요. 그래서 동료 학자들이 채점을 합니다. 아, 상무관에? 네. 피어 평가. 그거 재밌네요. 피어 평가. 피어 투 피어로 평가하는, 과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러면 많이 아는 교수자가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신뢰도와, 피어 평가의 신뢰도가 비슷하면 그게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뭐 연구 결과들도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는 그런 시도들도 있어요. 동료들끼리 평가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수료까지 쭉 어쨌든 가는 거니까 그런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알게 되면서부터 꼭 한번 들어봐야지 생각하다가 아직까지 수료를 못 해봤는데요. 신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잠깐 뒤져보니까 태양계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되게 부끄럽지만 아직 수료를 못했어요. 신청하고 들은 게 몇 개 있는데 네. 일단 저도 그 먹부산이즘이 1순위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하다가 놓치고 밤에 와가지고 막 떡이 돼갖고 들어왔는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수료증을 받은 과목이 없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일단 진입 자체가 너무 쉬워요. 그냥 회원가입하고 네. 회원가입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이핀 이런 것도 없고 본인 인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중요하죠. 네. 접근성.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인강 하면 네. 막 깔잖아요. 그렇죠. 또 뷰어 깔고 뭐 보안하고 DRM 걸고 하는데 edX는 동영상 시스템을 유튜브로 씁니다. 아 유튜브로. 어차피 공개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그 유튜브 이 공개 옵션 보면 네. 그렇죠. 공개 미등록 비공개 있잖아요. 예. 네네. 이게 미등록이라는 옵션 언리스트인데 예. 미등록이라는 옵션으로 그 인베드를 시켜요. 네. 그럼 검색은 안 되는데 활용은 할 수 있거든요. 주소로는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edX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랫폼을 유튜브 걸 씁니다. 어차피 그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뭐 네. 플레이할 때 버벅거리지 않고 좋겠네요. 예, 그게 낫겠네요. 네. 자체 돌리면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사실 저는 그걸 알고서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제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제가 안 나는데 보안 문제 생각하고 뭐하고 할 텐데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세이브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는 무크 같은 경우도 edX 그 플랫폼은 오픈소스로 풀었거든요. edX에서. 그 오픈소스를 한글화해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게 한국형 무크예요. 그러군요.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이거는. 플랫폼도 오픈소스니까 네. 참 멋지죠. 그럼 그렇다면 제일 유명한 데는 코세라, edX, 유다시티 이 세 군데인 것 같고요. 네. 예, 요 세 군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그 영어의 압박이 있긴 합니다만, 들어가셔서 나한테 관심 있는 것들 한번 정도씩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직대 해보지 않으면은 헷갈리게 될 테니까요. 여기 제가 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코세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랑 아랍어랑 프랑스어까지 지금 제휴하네요. 역시 우리나라 유난했었구나. 유다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과학, 물리학 쪽, 그쪽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dX, 방금 말씀하셨던 곳에는 그 인문학 수업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edX 먼저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대학 교육만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냐면 이미 그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무크 강의를 아예 기업 교육용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교육. 기업 교육. 네. 어차피 직장인들이 개인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네. 뭐, 이인복님께서는 뭐 기업 교육 쪽에 계셔보셨잖아요. 네네. 고용범 환급, 이런 거. 아, 그럼요. 그럼 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나라 덕분에 먹고 살죠. 네. 네. 진짜 개인 역량을 높이려면, 개발자는 개발 역량 높여야 되고, 네. 엔지니어는 뭐 머신러닝 이런 거 해야 되고, 그거를 비싼 등록금 내고 못 보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무크에 있는 강의를 활용을 하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뭐 제휴를 맺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대학 교육에 국한돼서 뭔가의 변화를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머지 않아서 기업 교육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K-12 영역 이미 칸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걸 무크로 네.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칸아카데미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공교육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머지 않아 국내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곡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큰일이네요. 근데 또 아쉬운 게 네. 예를 들어서 대학이 곡소리 나는 것보다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시간 강사들 곡소리 나는 게 더 우려돼요. 그럴 수 있죠. 네. 시간 강사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보다 온라인 교육회사들도 아니라겠는데요. 유튜브 쪽에. 그렇죠. 학점을 시간 강사 이 오프라인에서 돌리는 게 20명을 돌렸는데 이게 무크로 들어라 그러면은 올려져 있는 강의 하나로 20명 어치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 강사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을 거고, 컨텐츠를 개발하던 곳들, 뭐 기업 교육에 이런 곳들도 네. 더 어려워질 거고, 뭐 B2B로 컨텐츠 공급하는 곳들도 쉽진 않아지겠죠. 그래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느꼈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돼요. 만일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언제 관두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회사를 내가 영원히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100세 시대이면 지금 제가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회사를 앞으로 다닐 수 있는 시간 얼마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만일에 내가 시간 강사다 그러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거를 그러니까 나한테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건 되게 그 패시브하고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그때 가서 항의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변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무크를 내가 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때문에 그 어느 좋은 곳에 무크를 내가 그걸 찾아 들어가서 그걸 공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변화하고 뭐 그래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이걸 계속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앞으로 세상에서 진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없어져가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자도 없어질 판이라는데 판사가 제일 위험하고 기자가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뭐 그런 분들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그 내가 뭐 해야 되나 빨리 그러니까 빠른 액션 저는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좀 저도 그래야 되겠고 어, 무크에 대해서는 요 얘기 하나 좀 질문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한국형 네. 무크가 도입이 되는 게 9월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 국내 10개 대학 정도 선정했다 얘기를 주셨고요. 네. 27개 뭐 명품 강좌를 선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한국형 무크에서 방금 전 얘기했었던 edX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건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아는 거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서 네네. 제가 뭐 잘 모르는 거를 막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국형 무크가 된다고 해서 edX에 있는 강의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edX 그 운영하는 플랫폼을 오픈 소스로 풀었거든요. 네. 그 오픈 소스로 풀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라이센스만 준용하면 네. 그래서 그 edX의 플랫폼을 한글화해서 한국형 edX 플랫폼으로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있는 콘텐츠는 국내 거다. 그렇죠. 국내 대학 10개 선정한 대학에 콘텐츠 네. 만들어라고 이제 지원금 준 걸로 대학에서는 용역을 줘서 콘텐츠를 만들었죠. 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길래 저는 이제 번역된 거를 일반인들 볼 수 있게 해주는 걸 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가 섞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크라는 게 딱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OCW라는 게 있었어요. 네. OCW 오픈 코스웨어. 그렇죠. 얼마 됐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가져와서 뭔가 코스웨어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테드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휴되어 있는 하버드나 MIT 그런 강의들을 일부 가져오면서 번역을 또 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오는 재료 중에 하나일 거인데 그게 그 언론에 나온 거하고 실제 지금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 팀하고의 상황은 좀 갭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이게 정부가 발주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빤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많이 돌고 있는 얘기라서 일단 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9월 달에 잘 나와서.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고등교육이나 어떤 교육의 틀을 조금 지평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무크에 대한 것들을 좀 들어봤고요. 네, 박병재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 이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강의래요. 얘기하다 강의하셨어요, 강의. 네, 재밌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강의를 해버렸네요. 근데 되게 그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강의를 들을 사람이나 강의를 할 사람이나 강의 때문에 나중에 뭔가 자기의 그 뭔가 변화가 생길 사람이나 들어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빠른 행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 검색창에 muku.co.kr 한번 쳐보세요. 예. 네. 한번 쳐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지금 치고 보고 있어요. moc.co.kr 판매용이네요?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죠. 예. 도메인을 선점해서 muku.co.kr을 도메인 장사를 하려는 사람까지 이제 있으니까 이게 될 만한 시장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진짜 빨리 움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러네요. 놀랐습니다. 그 아무래도 가장 크게 9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죠. 네. 7월달도 거의 끝나가니까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있을 만한 하반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혹시 뭐 교육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학생인 경우에도 이런 수업이 있는 것들 그동안 알고만 있고 직접 들어보지 못했으면은 한번 정도는 이 코스를 수료하진 않더라도 관심을 좀 가지고서 사이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9월달에 바뀌게 될 한국형 묶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다. 네. 아까 그 학생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민사고나 이런 데에서는 유학 네. 가기 전에 묵구 수업을 듣고 간답니다. 아. 네. 역시군요. 네? 역시 빠른 데들은 계속 빠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계기로다가 아까 전에 찾아놓은 강좌가 하나 있어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묻게 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또세 번째 코너죠.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 네. 크라우드 펀딩.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도 세 가지 정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두 가지입니다. 예. 아, 두 가지인가요? 네 가지 아니고 두 가지고요. 첫 번째 제품은 이제 방송 나갈 때 하루 남았을 거예요, 아마. 하루, 왜냐면, 이게 그 4일 남았거든요,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포함 4일이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마감이 되겠네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야 이거 스피어리캠 2라고 돼 있는 겁니다. 스피어리캠 2. 스피어리케이블 이렇게. 예, 그 지금 그두 분께는 그 킵으로 공유가 됐고요, 링크가. 예, 네네. 요건 뭐냐면 그 4K로 360도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VR 카메라예요. 오,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드보드로 볼수 있는 거죠. 카드보드나 뭐 아니면은 저기 그 기어 VR이나 오큘러스나 이런 걸로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4K로 60그앱그 뭐야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60도를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제 쫙 여러 곳에 달린 거죠. 이제 전면적으로 카메라들이 달려서 360도를 모두 커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구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구형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로는 이제 이게 바닥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게 구형이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모양새가 깨지지 않게 이제 뭐 스펀지 같은 걸 이제 끼울 수 있게 구조물도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카메라고 이제 삼각대에도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액션캠 형태로도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액션캠 형태로 이제 딱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트라이포드를 꽂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공연 같은 거 찍어서 요즘에 그 유튜브 360도 영상 보면 공연하는 장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개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모든 곳에서 실제로 다 액션을 하고 있는 영상이 내 주변에 다 있는 거죠. 전체가. VR인 거죠. 카메라는 6개가 달려있고요. 총 카메라 6개 달려있고, 와이파이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 버튼 있고, 그다음에 USB도 연결되고요. 예, 그리고 그 마이크도 4개가 달려있어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각각의 소리를 받을 수 있게 4개의 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크기가 그리고, 작네요, 이게. 예? 크기가 작아요. 예, 크기가 크지 않아요. 예. 어차피 그 카메라 자체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카메라 자체가, 디카 카메라 같은 걸 갖다 쓰는, 디카 카메라나 아니면 폰 카메라 같은 걸 갖다 쓰는 거거든요. 아마 얘네 사이즈를 봐서 이제 좀폰 카메라 가까운 것 같은데, 이폰 카메라라면은 사이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작은 사이즈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정도면은, 하나 구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격을 딱 봤더니, 하고 있는 게 현재 가격이 1399불이에요. 요거 살려면은 한 150만 원 정도는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최소한. 그게 지금 15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이제 요거를 갖고 있으면은, 뭐,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제 올려서 초기에는 돈을 좀 땡기면은 이만큼 벌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쵸. 360도 영상. 개인이 찍을 수 있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거 같아요. 큐브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12월 배송이야. 약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12월 다 만들었네. 배송이니까 5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면은 개발 거의 막바지고 일단 개발 거의 막바지에 그리고 양산 준비하고 뭐 이런 때가 지금일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이 첫 번째 소개한 제품이고요. 요즘에 이런 360도 카메라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이제 다양한 제품이 나올 거니까 뭐 급하게 이렇게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사지 않으면 두 번째 제품 예 스피어리캠 2 SPHERICAM2 예.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제품이 이제 G넵스라는 건데 Z넵스요. 예.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많이 이제 맥에서 아는 거 있죠. 이게 자석으로 딱 듣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제 맥을 안 써가지고 예, 맥에서 그 전원 꽂을 때 전원 딱 들러붙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답터. 아, 그걸 무슨 뭐라 그러는데 아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맥을 안 써보니까 그런 단어를 잘 몰라요. 얘는 뭐냐면 그 폰을 그렇게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반 폰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석 접촉부를 폰에다 꽂아요 먼저.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자석을 반대쪽 전원을 공급하는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충전기의 단자와 결합이 돼요. 충전기 단자와 결합이 되면 걔를 이제 자석으로 딱 되면 딱하고 붙으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예. 맥에서는 기존부터도 이렇게 자석으로 충전 자석 충전기 갖다 대면 딱 붙잖아요. 그, 맥세이프라고 하죠. 아 맥세이프. 네, 네. 감사합니다. 제 그 답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예. 그 맥세이프와 같은 거를 폰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5핀짜리도 만들었고요. 맥용도 만듭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이 이제 그 발표가 되고서 사람들이 되게 막 흥분을 했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들떴던 제품이거든요. 온라인에 올라와서. 저도 공유 한번 했었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공유했었는데 이제 공유 사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격이 네. 비싸지 않아서 11불? 뭐 이 정도 되고요. 11불이니까 한 3,000원 되겠네요. 13,000원 뭐 14,000원 되겠는데. 근데 이것도 11월 배송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뭐 얼마 남지 않았고 뭐 라이트닝을 쓰시든 마이크로 USB를 쓰시든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쯤 뭐 그 펀딩을 하셔도 20일이나 남았으니까 하셔도 전혀 뭐 늦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게 금액이 네. 원래 캐나다 달러로 12만 네. 달러가 목표였는데 지금 130만이 네. 넘었어요. 140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의 10배를 넘는 거죠 지금. 지금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대박이네요. 예, 이 정도면은 대박이죠. 그러니까 킥스타터에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까지 대박나는 제품이 많지 않은데 이게 사실 가격발이죠. 가격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일단 덤벼볼만 하잖아요. 이게 좀 허접해도 2만 원 버린 셈 치고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영상에서 참 그 영상을 보다가 느꼈던 거는 누가 툭 쳤는데 이게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맥에서 똑같은 광고 나오잖아요. 누가 툭 치면 전선이 딱 빠지면서 제품 안 떨어지고. 제가 많이 겪는 게 그 저는 가방에서 그 충전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이제 선만 뽑아가지고 충전기 가방에 있고 선만 뽑아서 이렇게 폰에 연결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끔 남의 가방에 이렇게 걸려요. 네, 맞아요. 남의 가방에서 쭉 딸려가거든요. 그럴 때 깜짝 놀래가지고 폰도 놓칠 뻔하고 막 이러는데 뭐 이 제품이 있으면은 그런 스트레스는 벗어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 전에 소개해 주셨었던 그 소파에다 꽂는 거 생각났네요. 아, 소파에다 꽂는 거? 예. 네. 아, 예, 그렇죠. 소파에다 꽂는 것도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그냥 편리성이었고, 네. 걔는 그냥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충전하자였고, 얘는 그것보다는 좀, 거기다가 같이 붙이면 되겠네. 그리고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 이 자석이. 네. 위로, 어느 쪽 면이 위로 가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물론 조금 있으면 뭐 USB-C가 나와서 모든 것을 평정하겠지만 그래도 이 제품은 가치가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 잘 되면 USB-C용도 만들겠죠. 예. 재밌는 제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건 뭐 가격 저렴하니까 한 번 정도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뭔가 좀 나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앞으로 나올 만한 제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 개인들이 그 제품을 만들기 되게 쉬워졌거든요. 3D 프린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을 또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고 개인들이 아이디어만 받아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주는 회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제 아이디어 자기가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대가 됐어요. 망설이지 말고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저희부터 뭔가 만들어봐야겠군요. 저는 아이디어 다 소진되는데 미천이 바닥났어요. 아, 제 아이디어는 다 이제 제품화돼서 지금 미천이 없어서 새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뭐 그랬대고요. 네, 저희 7월 마지막 주에 들려드리는 들리는 요로즈 29부였습니다. 아, 오늘은 예, 박형주님을 모시고서 무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불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사실 SNS에서 사업 기회가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에서 나왔던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었죠. 두 가지 얘기들이 주는 공통점은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는 것들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들의 계속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앞으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느꼈었던 것들은 제트.com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지금 킥스타트 제품들도 마찬가지인 게 뭔가 혁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혁신이 끝난 게 아니다. 혁신을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디선가 기회를 분명히 보고 있고 그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다시 또 세상을 재밌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저희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서 재밌는 스토리들과 이슈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디어 다음 달에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언제라고 했었죠? 8월? 정확하게는 8월 28일이고요 금요일. 네, 금요일날 예.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광화문의 드림멘토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창조혁신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KT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세미나실 120인석 세미나실을 저희가 대관을 해서 디지털 히어로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실 거죠? 일정에다 적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한 명씩 더 데리고 와주세요. 다단계. 그날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분들도 사실 그 나와서 뭔가 소개를 해주시고 얘기를 네. 하실 건데. 기대하셔도 괜찮을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킥스타트에서만 보시던 국내 제품들을 실제 눈에서 보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뭐 여러 업체들과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예. 킥스타터 펀딩 하셨는데 진짜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와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입장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저희들도 이런 걸로 수익을 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궁금하셨던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히어로즈 저희만 갔었다면은 이번엔 찾아오게 만들어서 모두가 좀 모인 공간에서 킥스타트 제품들도 좀 보고 구매를 원하시게 되면은 그냥 현장 판매가 되진 않아요. 대신에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린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이원이 커져가지고 100명짜리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냥 시간이 되신다라면 무료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가볍게 한번 들리셔서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날 혹시라도 협찬해 주실 때가 있거나 뭔가 자기네 제품을 소개해달라 이런 데들이 있으시면 아직 기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혹은 페이스북 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 하시겠다는 업체가 많아지면 저희 네. 시간을 줄일게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 해도 돼. 우선 주요 내용은요, 말씀 나왔으니까. 저희 둘이서 이제 2015년도 상반기 이슈하고 하반기 대략적인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하는 코너를 가질 생각이고요. 그리고 킥스타터 혹은 소규모 업체들 중에서 재밌는 제품들이 있다면 대표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시연도 해주시는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훨씬 좋죠.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네, 8월 28일인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혹시 듣고 계시면은 달력에 적어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선희, 부총리님. 네. 저희 한 시간 벌써 훌쩍 넘겼습니다. 2시간 정도 녹음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무크에 대해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드려야 되나. 한 20분 정도만 저희 진행을 그랬었다가 벌써 1시간 훌쩍 넘어갔죠. 와. 벌써 어, 그렇게 됐네요. 네, 어떠셨어요? 야밤에. 야밤에 졸리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렇게 그 행아웃으로 팟캐스트를 한다라고 이인봉님께 이야기 들었을 때 어우 신선한 아이디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방장이 튕기는 경험도 하고 그렇죠. 신선하죠. 네, 신선하네요. 어, 처음이었어요. 이런 게 있다니.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저희 박현민님한테는 뭐 무크 외에도 어, 여쭙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그리고 지금 3주간 아내와 아들이 여행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에 어, 새벽까지 네, 쓸 수 있는데 어. 다음번에는 어, 제약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거실에 있는 아이맥을 방으로 들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두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아,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 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디지털히어로즈@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ROZ입니다. 디지털히어로즈@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